차차고 함께 이 너체 수 꺾어구 고이엔 디반제 고두 타토 라켈루 솔로 나 샤잔로 보예 예 고구세 보금마시 움신디 시웨 Wakalu no me is all on na Shanja logo Onga tsatago kogani Shie luce